같이 박수.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.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.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사내야.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릴 사람이라며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.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.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얄미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얄미운 사내야.